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 장군 이런 제목으로 그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을 특집했습니다.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셔왔습니다.